장화 씨는 고양이. 머나먼 나라에 방앗간 주인이 세 아들과 살고 있었어요. 막내 아들 마르키스는 항상 아버지의 가장 큰 총애를 받았죠. 그러나 방앗간 주인은 세상을 떠나면서 맏아들에게는 방앗간을, 둘째 아들에게는 당나귀를, 그리고 막내 아들에게는 퍼스라는 고양이를 물려주었답니다. 형들은 웃으며 마르키스가 혼자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었어요. 마르키스는 낙심해서 아버지가 왜 자신에게 고양이를 남겼는지 궁금해졌어요. 퍼스, 널 데리고 뭘 할 수 있을까? 겨우 나 혼자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나에게는 방앗간도 없고 당나귀조차 없어. 어떻게 살지? 그때 마법 같은 일이 마르키스에게 일어났어요. 걱정 마세요, 주인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퍼스, 너 말할 수 있구나. 고양이가 나에게 말을 하고 있어. 전 더 많은 것도 할 수 있는 거려. 저에게 가방 하나와 장화 한 켤레를 주시면 뭘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마르키스는 어안이 벙벙한 채 고양이가 가방과 장화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말하는 고양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보였죠. 좋아, 퍼스. 가방이랑 장화를 가져다 줄게. 네가 뭘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 마르키스는 돈 몇 푼을 가지고 신발 가게에 갔어요. 구두장이는 이 이상한 요청을 듣고 놀랐죠. 고양이가 신을 장화요? 진심이세요? 네, 만들어주세요. 퍼스는 곧 장화와 큰 가방을 갖게 되었어요. 자, 퍼스. 네가 요청한 물건을 가졌으니 이제 무엇을 할 거니? 먼저 우리 저녁을 먹으러 가요. 퍼스는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곳으로 갔어요. 당근과 상추를 가방에 넣고 가방을 열어두었어요. 퍼스는 나무 뒤로 가서 기다렸죠. 곧 토끼 몇 마리가 가방을 발견하고는 먹이를 먹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나무 뒤에서 뛰어나온 퍼스는 가방을 잽싸게 닫았어요. 잡았다! 토끼를 마르키스에게 가져갔죠. 우리 저녁이에요. 퍼스, 토끼를 잡아왔구나. 고맙다. 그들은 따뜻한 식사를 만들었어요. 다음 날까지 먹기에도 충분했죠. 하지만 다음 날에도 퍼스는 쉬지 않았어요. 다시 밖으로 나가 같은 방법으로 토끼를 더 많이 잡았죠. 돌아오는 길에 퍼스는 왕이 있는 성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성의 경비대가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았어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왕께 드릴 선물을 가져왔어요. 날 못 들어가게 한 사실을 왕께서 알면 기뻐하지 않으실 거려. 장화를 신고 말을 하는 고양이라니. 이 녀석이라면 분명 왕이 좋아하실 거야. 통과시키자. 그들은 퍼스가 문을 통과해 성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죠. 퍼스는 왕, 왕비, 그리고 공주에게 다가갔고 놀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폐하! 제 이름은 퍼스입니다. 카라바스의 마르퀴스가 제 주인이시죠. 주인께서 폐하께 이 토끼들을 선물로 바치며 경의를 표하고자 하니 부디 받아주십시오. 마법의 고양이로구나. 내가 여기 있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너의 주인에게 가서 우리가 선물을 받고 고마워하고 있음을 알려주거라. 고맙습니다, 폐하. 공주는 장화를 신은 마법의 고양이를 보는 것이 즐거웠어요. 우리는 너를 장화 신은 고양이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고양이를 배부르게 해줘. 가장 질 좋은 우유와 크림을 주렴. 왕의 수행원인 프레고는 명령을 따랐고 퍼스는 행복하게 크림을 핥은 후 성을 떠났어요. 퍼스는 마르키스에게로 돌아가 이 모든 일을 이야기했죠. 장화 신은 고양이 퍼스! 왕실 사람들을 만났구나! 말해줘, 공주는 어땠어? 공주님은 아름다웠어요. 마치 저에게 주신 우유와 크림처럼요. 달콤한 목소리와 친절한 마음. 주인님은 공주님과 결혼하셔야 해요. 나와? 난 너의 주인이지만 왕자는 아니야. 커다란 성을 가진 왕자가 공주를 데려가겠지. 퍼스는 말은 안 했지만 매일 성으로 가서 토끼 한두 마리를 왕에게 선물했어요. 장화 신은 고양이가 주인을 위해 사냥을 해서 왕에게 선물로 바친다는 말을 하는 마법의 고양이에 대한 소문이 퍼졌죠. 멀지 않은 곳에 무시무시하게 큰 거인이 커다란 성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가지 않았고 지나간다 해도 모두 잡아먹혔죠. 하지만 퍼스는 용감하게 그 거인을 찾아가 성의 문을 두드렸어요. 거인이 문을 열었을 때 장화를 신은 고양이가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는 웃었어요. 이게 뭐야? 장화를 신은 고양이라. 말도 하는 고양이죠. 오, 말을 하는군. 잠깐만. 언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그 장화 신은 고양이임에 틀림이 없군. 그리고 당신은 놀라운 힘을 가진 힘센 거인이시죠.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무서워해요. 거인은 자신에 대한 명성을 듣고는 기뻤어요. 난 고양이 남먹으니 운 좋은 줄 알아라. 들어와. 퍼스는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신이 난 거인은 고양이가 왜 왔는지 궁금했지요. 여기엔 왜 왔느냐? 당신이 가진 마법의 힘을 보고 싶었어요. 어떤 동물로도 변신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그야, 론이지. 보여주실 수 있어요? 꼭 보고 싶어요. 거인은 커다랗고 힘센 사자로 변신했어요. 그러고는 무서워서 펄쩍 뛰는 퍼스를 향해 으르렁거렸지요. 알겠어요. 당신을 믿어요. 다시 거인으로 돌아와 주세요. 이제 나를 믿는 거냐? 그럼요. 믿어요. 하지만... 하지만? 작은 동물로도 변신할 수 있어요? 당신은 이렇게나 크잖아요. 난 무엇으로라도 변신할 수 있다. 잘 보렴. 그러고는 순식간에 작은 쥐로 변신했어요. 퍼스는 이 순간을 기다렸지요. 쥐를 덮쳐서 잽싸게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 푸짐한 식사였어. 퍼스는 성 밖으로 나와 거닐면서 머리를 높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지요. 퍼스는 주인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늘은 토끼가 없네? 주인님, 강에 목욕하러 가요. 지금? 네, 주인님. 지금 당장이요. 절 믿으세요. 마르키스는 혼란스러웠지만 퍼스를 따라 강으로 갔어요. 옷을 벗고 목욕을 하기 위해 강으로 들어갔지요. 퍼스는 재빨리 마르키스의 옷을 집어 돌 아래에 숨겼어요. 왕의 마차가 지나다니는 길이 근처에 있었어요. 퍼스는 왕실 사람들이 매주 한 번씩 이 길을 지나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퍼스는 마차가 근처에 오기를 기다려 소리를 질렀어요. 도와줘! 도와줘요! 마차가 멈췄고 왕은 익숙한 목소리에 슬쩍 밖을 보았어요. 퍼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게냐? 배야, 저의 주인 카라바스의 마르퀴스를 도와주십시오. 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놈이 옷을 훔쳐가 버렸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도와드리지 않으면 주인님이 곧 병이 날 것 같아요. 경비병,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카라바스의 마르퀴스에게 갖다 주어라. 물기를 말리고 옷을 입히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잊지 마라. 경비병은 왕실의 옷을 가지고 강으로 달려왔고 곧 장화 신은 고양이 퍼스는 이 경비병을 데리고 왔죠. 왕의 옷을 입은 마르키스는 왕자처럼 보였어요. 공주는 마차에서 마르키스를 엿보았고 마르키스도 공주를 처음으로 보았죠. 마르키스는 정말 잘생긴 왕자님이시구나. 공주님이시구나. 내가 상상했던 대로 사랑스럽구나. 상황이 해결된 마르키스가 왕에게 절을 했어요. 폐하의 친절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괜찮다. 마침내 카라바스의 마르퀴스를 만나게 되어 반갑구나. 매일 너의 선물에 즐거워하고 있었다. 할 말이 많구나. 하지만 먼저 내 집에 데려다 주겠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퍼스는 갑자기 왕에게 말했어요. 폐하! 폐하를 주인님의 성에 모시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님? 마르퀴스는 놀라서 퍼스를 쳐다보았어요. 우리의 성? 퍼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르키스는 혼란스러웠지만 퍼스를 믿어보기로 했죠. 맞습니다, 페아. 저희 성에서 페아와 함께 만찬을 나누며 환영하고 싶습니다. 아주 좋아. 가보도록 하지. 마르키스는 마차 안으로 들어갔고 퍼스는 마차를 앞서 달렸어요. 그들은 거인의 땅을 향해 가고 있었죠. 거인은 들에서 일하는 많은 농부들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 농부들을 본 퍼스는 경고했어요. 조심해. 왕께서 오고 계셔. 왕이 이 땅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시면 카라바스의 마르퀴스가 주인이라고 말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왕은 너희 머리를 베어버릴 거야. 농부들은 무서워서 공포에 질려 머리를 끄덕였어요. 곧 왕의 마차가 이 들판을 지나갔지요. 왕이 농부들을 보더니 불렀어요. 이 땅은 누구의 것이냐? 누구를 위해 일하느냐? 카라바스의 마르퀴스입니다. 왕과 가족들은 감명받았어요. 카라바스의 주인, 정말 좋은 땅을 가졌군. 고맙습니다, 폐하. 마차가 거인의 성에 도착하자 퍼스는 그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퍼스는 모든 준비를 해놓았죠. 왕과 왕의 가족, 그리고 마르퀴스는 마차에서 내려 성을 보며 감탄했어요. 와, 참 아름다운 성이네요. 정말 그렇군. 마르퀴스는 곧 이 성이 자신의 것임을 깨달았어요. 폐하, 카라바스에 있는 저의 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들어오셔서 함께 저녁을 드시죠. 그날 마르퀴스와 장화신은 고양이는 왕과 가족들에게 커다란 테이블에 가득 차린 산해진미로 대접을 했어요. 퍼스는 거인의 하인에게 환상적인 저녁을 만들어 대접하게 했죠. 마르퀴스와 공주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왕과 왕비도 그러했죠. 그들은 자신의 딸에게 딱 좋은 남자를 찾았음을 알았어요. 왕은 마르퀴스에게 말했어요. 마르퀴스가 들어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어요. 마르퀴스, 왕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부탁하오. 내 딸과 결혼해 주시겠소? 폐하, 저로서는 기쁨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마르퀴스와 공주는 곧 결혼을 했고 방앗간 주인의 아들은 왕자가 되었어요. 마르퀴스는 마침내 그에게 고양이를 남겨주신 아버지에게 고마움을 느꼈죠. 장화신은 고양이 퍼스는 이제 다시는 토끼를 사냥하지 않았어요. 퍼스는 공주와 왕자와 함께 살면서 성에서 왕실의 삶을 즐겼답니다.